도미니크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가슴마다 부푸른 모든 애인들은 나의 얘기 들어요. 내가 노래 부르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를 보고 속삭이지 않겠니? 도미니크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가슴마다 부푸른 모든 애인들은 나의 얘기 들어요. 사랑하는 사람 없는 외로운 나그네엔 마차 속에 아가씨를 맺어준다 말했지. 도미니크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가슴마다 부푸른 모든 애인들은 나의 얘기 들어요. 즐거워서 춤을 추다 징구렁에 넘어져 깜짝 놀래 일어나니 마차는 가버렸네. 도미니크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가슴마다 부푸른 모든 애인들은 나의 얘기 들어요. 천사들이 사라진 뒤 긴 한숨을 내쉬며 쓸쓸하게 웃으면서 사랑 노래 불렀지. 도미니크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가슴마다 부푸른 모든 애인들은 나의 얘기 들어요.